때 안녕히 라고 사랑의 아쉬움도 할 말을 못한 채 말 없이 소리 없이 안녕이라고 다시 또 한 번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어요. 당신이 돌아설 때 안녕이라고 쓰라린 이 가슴은 할 말을 못 울면서 웃으면서 안녕이라고 다시 또 한 번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어요.